그치 이런 내가 나도 참 미워 답도 없지 우리 사이 뭐가 문제였는지 하루 종일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 우리라는 문장 뒤에 작은 점 하나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나 이별이 우릴 환하게 비춰주던 저 별이 오늘따라 더 밝게 보여 내 맘에 그림자는 더 짙어져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네 목소리 다시는 볼 수 없는 예쁜 두 눈이 오늘따라 난 더 보고 싶어 다 이런 거지 뭐 사랑이 다 그런 거지 뭐 저 다른 밝은데 내 심장은 또 야박해 감정 스위치가 필요해 거다 켜다 할 수 있게 널 떠올려도 무심히할 일 할 수 있게 이미 너무 멀리 가지와 버린 거겠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순 없겠지 참 바보같이 곁에 있을 때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와 너로 가득해 아직은 믿기지가 않아 이별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던 저 별이 오늘따라 더 밝아 보여 내 안에 그림자는 더 짙어져 이제는 안길 수 없는 너의 품이 다시는 맞출 수 없는 네 입술이 오늘따라 난 더 그리워져 다 이런 거지 뭐 사랑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건가 봐.